it down, make it bounce. 지금부터 fly, 좀 단어 spicy. 청양고추 vibe. If you wanna know how, I can show you right now. 우리 만들지 bouncy, 우리부터 fly. Make it bouncy. Freak zone. 보게 하나 위로 들어. 앞뒤 양대 날만 들어. S O N G M I N 즐거운 너 It's over. 추워져 신화 종교 나라까지 허물 없이 도 matter. 미칠 때나 미칠 사람들과 막 과열 출전까지 털어. 저 뿌리 뿌리 내 뿌리 뿌리 또 눈앞보다 더 뜨거워 여기 뛰어 불러봐 높이 또 높이 터진다 터져 날아가 멀리. 기밀 분위기는 뺐지. 빼주는 건 너 뺏기. 그것도 못하면 됐지. Microphone, volume 올려. Sit back and relax, everybody. 느껴봐라 이게 우리 소리. Slow it down, make it bounce. 지금부터 fly. 좀 단어 spicy. 청양고추 vibe. If you wanna know how, I can show you right now. 우리 만들지 bouncy. 청양고추 vibe. If you wanna know how, I can show you right now. 구해줘 bounce bounce 하늘 위로 fly fly.